우리나라의 리수용 외무상은 남부수단공화국 외무 및 국제협조상으로 임명된 댕알로르 쿠올에게 3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새로운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